마지막은 무슨 말은 지워버리려고 해. 엄마 줄리아 정말 행복한 거리. 내 존재가 잊혀질 만큼 크게 소리쳐 불러보고 싶지만 브레이 엄마 마마마 줄리아. 커져가는 내 사랑이 이젠 그만 단념할 수 있도록.